사랑 시간이 지나가도 잊지 못하네 오랜 시간 지난 후 내 앞에 있는 당신 모습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요 세월 따라 변해버린 당신의 모습에 왠지 가슴이 저려오지만 젊은 날 사랑했던 우리 속삭임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어 눈물이 흘러 내 두 뺨을 적시고 가슴 속 깊이 상처는 커졌어도 애타는 마음이 가시질 않아 이 밤 또 지새웁니다 세월 따라 변해버린 당신의 모습에 왠지 가슴이 저려오지만 젊은 날 사랑했던 우리 속삭임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어 가슴속 깊이 상처는 커졌어도 애타는 마음이 가시질 않아 이 밤 또 지새웁니다 눈물이 흘러 내 두 뺨을 적시고 가슴속 깊이